모처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한 2주 쉬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 오셔서 또 귀한 설교 주셨는데 부족한 사람이 또 서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전공 아니면 직업을 다시 하고 싶으신 분, 나는 이 전공, 이 직업을 할 거야. 아, 발로 들은 건 뭐죠? 나는 때려 죽여도 신학은 안 하겠다. 아, 대단한 친구야. 아, 좋습니다. 7만 팔로워를 거느린 비주얼 다이브라는 디지털 미디어가 5월 19일에 이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이 어땠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일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요? 왜 나는 이 직업 다시 안 할 거야? 이 전공 다시 안 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보수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처우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의 답이었겠죠. 그것도 수많은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공,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다시 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나 아니면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나는 이 콜링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소명이 있는 삶, 다시 이야기해 소명을 이루는 인생이야말로 그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전공이든 간에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자리 가운데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소명을 알고 소명을 이루며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요한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소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룬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소명이 가장 위대한 소명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명이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소명은 그 사람, 여러 사람, 아니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소명을요 그냥 세례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네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위대한 콜링,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다른 어떤 일에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재정도 좀 많이 받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초라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소명, 그 위대한 소명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을 위해 편안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전해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장이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하면 자꾸 저랑 맞먹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처럼 막 이렇게 지내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오 말하는 거 회장이. 그래서 왜요? 회장 왜요? 그랬더니 좋겠어요 하면서 막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스타트레인이라고 압구정에서 연예인들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였습니다. 트레이너. 그래서 몸도 좋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뭐 박태환, 이병헌 막 이런 사람들 막 트레이닝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완전 열정페이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압구정에서 연예인들 트레이닝할까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열정페인 거예요. 한 달에 한 8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받아. 기독교에 대한 소명으로 우리는 운동으로 선교한다 이래가지고 그 정주호 씨라고 그 대표는 엄청나게 강연 다니고 막 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때려치라고 했는데 진짜로 때려친 거예요. 그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내가 때려치라고 해서 책임지라고 하려나?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부럽긴 하겠지. 이 정도로 잘생겼지, 이 정도로 키 크지, 당연히 부럽겠지 하면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정년이 70이거든요. 70. 요즘 70까지 일하는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술이 있어서 막 배우고 막 이렇게 일하고 그런 거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장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회장님 부러우세요? 언제나 목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죠. 그 회장님이 막 웃으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태국 선교사님이 부르고 있다고 계속 선교사로 나가시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직업일까 소명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목회는 소명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목회의 직을 소명이 아닌 직업적인 측면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소명을 따라서 자기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자기 이력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많이 주는 교회를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자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직업 4위가 목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 좀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보니까 대접 좀 받고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약 70% 8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월세도 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중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가서 일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직업을 못 가져요. 누가 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아내를 그렇게 계속 세뇌시켰어요. 내가 돈을 못 버니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잘했죠. 장난이죠. 제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목회자들만 소명의식이 이렇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명의식을 잃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보다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보수를 많이 주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공무원 시험으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면 뭐 지금은 사실 대학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뭐 한다 그러면 인서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서성한 중경의 신 해갖고 스카이크 빼고 막 이렇게 서열 매겨가지고 했는데 그때 공부 좀 해서 서울 좀 갔다, 서울권에 대학을 갔다는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무려 60대 1을 넘어섰습니다. 60대 1. 유례가 없는 경쟁률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그들의 원래 소명이 공무원이었을까라는 생각이요. 공적인 봉사자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되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던 것인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론에 소개한 비주얼 다이브는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돈에 저당 잡힌 직장인, 사라진 소명의식.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 소명보다 안정이 돈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 요한은 어땠습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소명이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오늘날처럼 캠핑이 유행해서 광야로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요한이 나갔던 광야는 그냥 광야도 아니고 온 지형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다시 하게 하면 먼지만 날려도 시멘트가 막 이렇게 불어와서 이제 코로 입으로 먼지가 다 들어갈 만한 황야였습니다. 여름에는 낮에는 40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열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거기로 왔습니까? 왜요? 그것은 소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본 순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게다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낙타 털옷은요, 사치를 벌인 예언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에 나가서 뜯어먹고 메추기를 잡아먹던 그런, 어렸을 때 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러셨을까요?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으면 막 나무 가서 막 캐먹었다고. 그러니까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장난으로 먹은 게 아니라 진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명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 가운데 가서 평안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을 받은 목사, 그리스도인들보다 좋은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릴 권리를 포기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사치스러운 삶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것,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과 사치와 안락, 그 끝에서 오는 허무와 절망이 아닌 정말로 소명을 이루는, 그리하여서 그 넘쳐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에 주어진 편안함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자,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소명을 주신 분이 주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을 주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장난 같죠? 소명을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 주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지만 종종 주눅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난 아니죠? 새벽 예배 한번 빠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오셨죠? 막 이렇게 구려 안 나갔다. 자빠져 자고 일어나 보니까 8시 반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떳떳하게, 저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아, 안 나간 거 안 나왔다 이제 못 할 거야. 뭐 목사 되면 아침 막 4시 반에 되면 막 눈 떠지나?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경환 목사님 한 이야기가 저는 막 아멘이 됐거든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막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저보다 믿음이 좋은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앞에서 좀 리더하려면 저보다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 있어야 제가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하겠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목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 편안함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봐요. 엄청나시잖아요. 저는 쉽게 아멘 못하거든요. 편안함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세속적인 목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진짜 아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바클레이 주석을 읽다가 이 부분을 해석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스스로 부인하는 메시지를 지니고 오는 사람이 많다. 아주 풍족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가난의 축복을 격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에는 그 인물이 곧 메시지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삶 자체가 곧 뭐였다고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이루기 위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을 모르는 설교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편안함을 버리는 사람들은 정작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가끔은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또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막상 주님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함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또 새로운 것 가운데 뭔가를 한다는 게 두려움도 있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목사이지만 뭔가를 다시 시도하고 뭔가를 다시 개척해야 될 때에 제가 정말 목사로서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거와 달리 익숙함이 너무나, 그냥 그렇게 익숙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말씀을 좀 깊이 보고 하면 당장 여기를 때려치고 내가 빨리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삶을 하다가도 아,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또 저를 스스로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 저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다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좋은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이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그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 그런데 그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다 라고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자, 굽혀가지고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가운데 누가 했을까요? 종들이 했습니다. 당시 가운데는 사람들이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일종 쪼리 비슷한 건데 샌들 같은 걸 이렇게 막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포장이었을까요? 비포장이었을까요?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톱에도 때가 끼고 발가락 사이에도 때가 끼고 막 되게 지저분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니네 집에 내가 막 그렇게 들어가.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발 씻겨야 되죠. 그러니까 종들이 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종이 막 달려와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이렇게 씻겨줬습니다. 씻겨줬어요. 그게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즉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엄청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기에도 어렵다라는 게 쉬울까요? 근데 이 요한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본문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온 유대지방과 자,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약 30만 명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산해요. 당시 인구 가운데 30만 명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충청남도 전체에 있는 인구가 뭐 수천만 명, 서울시의 인구 모두가 다 세례 요한 가운데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고 정말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는 그분에 비하면 종도 안 된다. 나는 그분의 누구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즉 주님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 보십시오. 조금만 유명해져도 하늘 높은 줄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정받고 평가가 좋고 하면 자꾸 목이 고다지고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누구도 응답하고 싶지 않고 광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그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로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일까요?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소명에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소명을 주신 주님의 헌신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을 주신 주님의 헌신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본문을 연구하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 본문에 소개된 요한의 삶이 저랑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 비하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누리게 된 것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아니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은 더 편안함과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질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자꾸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뭔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질문했는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요한처럼 소명을 위해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요? 그것은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그 깊이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한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한의 주인이신 주님이 얼마만큼 그 요한을 위하여서 희생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 소명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를 깨달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사실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였습니까? 물세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회개의 세례였으니까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아야 되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소명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헌신이, 그 희생이 바로 무엇이었다? 예수님의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주인 되신 그분의 헌신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하늘 보좌를 포기했는지를 아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역시도 그렇게 희생하고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소명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전혀 구원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소명, 그 가운데 담긴 사랑과 그 소명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소명에 요한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해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가라라고 명한들 우리가 가지 못할 그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인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왔다는 것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그때 한 가지 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은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은 강하다. 전문 직업인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조롱을 받는다. 우리는 전문 직업인의 생활 방식을 확보하려 애쓰지 않으며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도 없는 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아직 소명의 길을 잘 걷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소명에 응답해 이 길에 들어섰지만 어느새 편해져 버린 삶 속에서 소명을 잃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제가 잃어버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마음과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시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온몸을 버리신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라긴 이 기도가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